많이 휘어졌죠? 많이 검어졌죠? 이 끼낀 까만 바위에 눈이 내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틈에 앉아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내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또 김현주 전사님도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의 통일성을 이루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간에 그 인터넷 구글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막 많이 실려 있어요. 뭐냐면 현대판은 현대판 고려장이 나오는데 첫째로 해외 고려장이 있다. 해외에서 사는 아들이나 딸이 이민 오시라고 재산 다 정리해 갖고 들어오라 그러면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큰 딸이 큰 아들이 돈만 잡고 가고 부모님을 버렸어요. 한 사람은 캐나다에 한 사람은 필리핀에. 그랬다가 6개월 버티다가 출국을 당해갖고 그것도 차비도 안 걷어줘요.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아들의 형만분명이고 캐나다 간 사람은 필리핀 간 사람은 큰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엄청 부자 동네에 잘 살아요. 문전 박대 기자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에 나온 거예요. 그거 했는데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은 한인교회 교우들이 그동안 거처를 하게 하고 6개월 동안 그 고물을 수집하면서 깡통을 수집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맨손으로 와갖고는 둘 다 똑같은 시설에 한국에 와서 들어있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성공한 자녀들이 잘 따는 자녀가 해외에서 다 정리해갖고 이민 오시오 그럼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립니다. 그걸 가르쳐서 해외 고려장이라. 또 고려장이 있어요. 공원 고려장이 있어요. 공원 고려장이. 왜냐하면 중풍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큰아들도 있고 막내도 있고 뭐 중간도 있는지 모르는데 막내가 아버지를 맡아갖고 있었는데 아마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아버지를 공원을 갖다 버렸어요. 중풍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래서 이것이 발견돼서 시설로 가고 작은 아들은 감옥 갔더라고요. 또 택시 고려장이 있어요. 어느 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가 택시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주소를 적어 갖고 와서 85세인가 6세 된 어머니를 거기다 택시 뒷자리에 알리고 주소를 기사한테 주면서 이 주소로 좀 모셔다 드리세요. 기사는 손님이니까 모시고 갔어요. 가보니까 거기가 둘째 아들 집인데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고 어떻게 또 싫고 갔다가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경찰서로 가니까 이런 사람 안 받아요, 경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 고려장이라는 겁니다. 자녀들 잘 키워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 잘 모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입니까? 부모님들은 버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림당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서 어려서부터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니까 영혼이 맑아진다는 옆에서 찬양을 함께 하니까 이렇게 신앙으로 잘 키워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키워내면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리지도 말고 버림당하지도 말자. 이런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은 신앙의 모범적인 가정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미 주일학교 설교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보니까 코넬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신도시로 개발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인데 개발을 해서 그 도시를 잘 꾸며서 가이사에게 바친다 그런 뜻으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도시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적 여러 조건들을 보면은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조건이 너무도 많아요. 이 사람은요, 예? 그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이름. 그래서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직업은 군인이요, 장교란 말이에요. 이탈리아 부대라는 당시에 가이사라에 총독이 와 있었고 로마 군대 1군단, 1개 군단이 와 있었는데 6천명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 장교는 로마에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믿으면은 이것은 그대로 로마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그리고 군대에서 쫓겨나겠지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가이사만 우리의 왕이고 가이사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요 그의 부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유대인은 누굽니까? 식민지 백성, 점령지의 백성이에요. 로마 군인은 점령군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점령군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점령군으로서 백부장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멸시하며 상종치 못할 족속으로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을 했던 것이고, 점령군인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노예 취급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당시의 그 사회적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로마 사람이 틀림없는데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기 혼자만 믿은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참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다른 백부장들처럼 혹은 다른 장교들처럼 점령한 그 나라에 말하자면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불쌍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는 구제 활동을 폈어요. 경건하여 그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의 구제 활동은 유대인들의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10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렇죠.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룩한 천사를 만나지요.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도 지시함을 받습니다. 지금 요빠 무두장이 집, 여기는 옛날 성경은 피장이 집, 말하자면 가죽을 손질해서 제품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천직 중에 천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 안에도 못 살고 성 밖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인데 그곳에 당시에 유명한 성령 충만함 사도 베드로가 머물고 있다고 성령께서 자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종 둘과 경건한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신앙과 구제 활동을 통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한 이러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요? 속 다르고 겉 다르고. 그렇죠?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행동은 개차반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장 못 믿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식민지 백성들 무시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이건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 가난하고 구제의 대상을 섬기는 자기 민족이 해도 귀한 일인데 이것은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을 섬겨주는 고넬료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만 아니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제 9시 시간에 이 사람은 유대교에 정식으로 입교한 사람도 아니에요. 스스로 혼자 믿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입교 절차를 밟았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고넬료는. 그런데 그는 마땅히 노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될 그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본래는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 우리의 조상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힘입었어요. 고넬료는 기도의 삶을,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하잖아요. 아 이제 아침에 하고 한낮에 하고 오후에 하고 이런 기도 시간이 있는데 이 고넬료는 오후 기도 시간, 제9시라는 기도 시간이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렇죠?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였어요. 그가 습관대로 제9시 오후 3시쯤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런 환상을 보죠. 고넬료는 즉시 하인 두 사람과 경건한 한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에게 보냈고 이 환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사도 베드로는 누굽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여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외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오지 않아요. 또한 그가 설교함에 제자의 수가 5천씩 불어나는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모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경건한 고넬료는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서 구체적 이런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규칙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기도가 안 돼요. 잘. 그렇죠? 기도해야 신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계셔. 나 하나님 말씀 맨날 들어도 안 믿어져.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이런 구체적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납니까?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여 더 많이 알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에 각 가정에 고넬료와 같은 신앙의 가장이 있어야 돼요. 신부가 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 수준이 전부 유치원 애들 수준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요. 가장이 없단 말이에요. 남편이 신앙의 가장이 되든 아내가 시장의 가장이 되든 가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집은 부모보다 아이들이 더 믿음이 좋은 가정도 있어요. 보면은 그 신앙의 가정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때 신앙의 수준이 가족 전체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다 똑같아 갖고 그러니까는 뭐 엉망이지 그냥 모이면. 고넬료의 가정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복을 받았어요. 즉 전혀 사람의 생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서 기도 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 베드로를 고넬료 한 가정에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고넬료 부하들이 하루길을 걸어서 요빠 그 무두장이 피장의 시몬의 집에 도착할 즈음에 10장 6절을 보면은 베드로도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시몬을 청에다가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하인 둘과 예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종 하나를 해서 세 명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야, 가라. 하니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어. 그러는데 베드로가 환상 중에 뭘 보냐면 환상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어요. 베드로의 기도하는 시간은 제6시 점심시간 오전 그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시작할 때쯤 됐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러더니 거기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짐승, 곤충, 별의별 것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큰 대형 접시 같은데 네 구탱이에 줄이 달려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잡아먹어라! 너 지금 얼마나 배고프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런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율법적으로 그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이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게 했다는데 내가 왜 자꾸 더럽다 그러냐? 잡아먹어라! 아예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러기를 세 번째 하다가 다시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이것이 무슨 환상인고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오지요. 그때 성령께서 내려가서 저 사람들을 맞아들여라.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그 왜 이렇게 찾아왔냐 물으니까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말을. 그게 우리 주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런 계시를 받고 이렇게 보내서 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또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먹어도 안 되고 가서 뭐 함께 교제를 해서 안 되는 건데 뭐 성령께서 가라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여 많은 능력을 행했던 베드로지만 그는 아직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이방인 전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베드로가 깨닫고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 나서는 놀라운 사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고넬료를 하나님을 믿게 한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사고를 갖고 있는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려서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내 그 집에 도착을 해서 다시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고넬료가 그럽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친구들,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보면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해놓고 천사가 지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나가서 넙죽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이러지 마라.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겸손함, 베드로의 겸손함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천국은 겸손한 자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를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경외하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의 누구나 다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로써 경건한 의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태산처럼 가로놓였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을 허무는 시발점이 되었어요. 기억? 주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죄악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에베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전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의 가족과 일과 친척과 친구들이 고넬료는 겸손히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사역과 기적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그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할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마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1장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보고를 하는데 막 그 할례받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베드로를 비난하죠. 너는 할례받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왜 그들과 함께 교제했냐? 막 이렇게 따지니까 우리나 그들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이들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마침내 그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은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똑같이.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 체험을 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고넬료가 그랬어. 베드로 며칠만 더 있어달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더 있어서 계속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를 아시지요. 예수를 믿어도 너무 건성으로 믿는 일이 많아요. 이러니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 보니 부모를 버린 놈도 일어나고 버림을 당한 일도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 모험적인 가정, 성령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가정, 예수를 믿되 건성으로 믿지 말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써 참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를 얻어서도 아니고 권력을 한 손에 쥐어서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더니 성령 충만하여 은사도 체험하고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제1호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서 누디아가 복음을 받고 누디아의 가정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제1호로 그가 구원을 받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고넬료의 가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과 같이 신앙적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대를 이어 물려주는 우리 천흥교회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늘 깨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러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들을 때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 하나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일가 친척들이 다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축복받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